것은 남겨진 미련이겠지. 이제는 뒤로 하고 끝내야만 하는데 너만은 버릴 수가 없었나 봐. 아직은 헤어지자 말할 수 없는 가녀린 사랑인 것을 서글픈 이별을 말해야 하는데 젖어오는 내 눈물 볼 수가 없었어. 떨려오는 내 입술을 다문네 견딜 수 없는 이별 때문에 오늘도 어제처럼 수가